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주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가는 선배 한 분이 계신데요. 이 회사에 다니나 했더니 어느새 저 회사에 옮겨가 있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길래 장가 안 가는 거야 아니면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실컷 놀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꼭 한 달 후에 청첩장을 보내왔고요. 축하하려고 곧바로 연락을 했더니 그새 해외 출장을 떠나 자리에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담이라도 세울 것처럼 열심히 논쟁하고 있더니 어느새 도서관에 앉아있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또 어느새 술집에 앉아있는 그런 선배였죠. 94년 9월은 꼭 바쁘게 살아가는 그 선배 같습니다. 9월이 시작되나 했더니 추석이 왔고 추석 연휴가 끝나 아쉽다 했더니 어느새 9월이 끝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온갖 사건까지 겹쳐서 9월은 우리들의 의식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10월은 느려 터져도 좋으니 제발 아무 일 없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서울 송동구 중곡동의 김성림 씨, 또 서울 강남구 대치이동의 정소연 씨가 영화 관람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좋은 우리 영화라고 하셨죠. 게임의 법칙의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는 미국 서부, 여기에 네 명의 여인이 모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이 네 명의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총을 들죠.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이곳 서부에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돕는 일뿐입니다. 자, 상황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놓고 시작되는 영화는 이번 주말에 개봉될 Bad Girls, 나쁜 여자들인데요. 이 작품은 여성들이 주인공인 서부극이란 점에서 제작 당시 호기심을 끌었었죠. 여기에 헐리우드의 개성파 여배우들이 이 Bad Girl로 등장한다는 점도 관객들의 구미를 당겼었는데요. 자, 그 네 명이 누군가 하면요.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지름길, 숏컷으로 지난해 미국 비평가 옆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매들린 스토우, 또 프라이드 그린 토메이토의 메리 스튜어트 매스터슨, E.T.의 드류 베리모어,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의 앤디 맥도웰, 이 네 사람이 바로 나쁜 여자들로 나옵니다. 감독은 피고인, 무단 침입 등으로 잘 알려진 조나단 캐플란이 맡았고요. 술집 여인인 아니타, 메리 스튜어트 매스터슨은 손님으로 온 대령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대령은 총을 빼들죠. 이 모습을 보고 코디, 그러니까 매들린 스도우는 대령에게 총을 겨누면서 물러서라고 하지만 대령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옥신각신하다가 코디가 아니타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방아쇠를 당기죠. 이 사건으로 코디는 마을의 광신도들에게 붙잡혀가서 교수형이 당할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그녀를 구해낸 것은 아니타와 아이린, 앤디 맥도윌이 이 역을 맡았는데요. 그리고 릴레이, 드류 베리모어, 이 세 친구입니다. 이때부터 네 명의 여인은 그들만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셀마 루이즈 이후 눈에 띄게 많이 제작되고는 터프한 그 여성 중심의 영화들, 그 계열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영화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대리만족과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 때문에 남자 관객이 주는 대신 여성 관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흥행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대리만족과 환상 대신 진정한 자각을 심어주는 영화가 있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Bad Girls 외에도 여해적을 다룬 바다의 여인들, Mistress of the Sea, 또 이 여성 중심의 영화고요. 그리고 샤론 스톤이 서부의 총잡이로 나오는 The Quick and the Dead, 그리고 메리 스트립이 보트를 타고 모험을 즐기는 The River Wild, 줄리아 로버츠도 이런 영화를 찍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숲을 헤쳐나가는 트랙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터프한 여성 중심의 영화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이르기까지 제작되고 또 개봉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고 있는 영화 속의 여성상. 글쎄요,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기대해 볼만하죠. 존 베리가 음악을 맡은 Bad Girls, 나쁜 여자들 중에서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25분입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 수진일동의 배소희양, 친구 소정이와 듣기에 괜찮은 곡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과외 수업, The Heartbreak Kid의

경남 경상대학교 무역학과 3학년의 신훈정 씨. 어떠셨어요? 훈정 씨의 그 분위기와 좀 어울리는 곡이었습니까? 기분과 네빌 브라더스가 부른 True Love, 영화 과외 수업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홍콩 배우 유덕화 얘기를 쭉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의 최신 영화가 개봉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영화 천여지가 10월 중에 팬들 곁을 찾아옵니다. 자, 이 영화는 기존의 단순한 홍콩 액션물에서 그 작품성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는 유덕화의 그 호화 액션도 볼만하지만 우선 그 내용이 상당한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법을 공부한, 법률을 공부한 장일봉 유덕화는 아내 소소와 함께 부임시에 도착합니다. 젊은 혈기와 정의감이 넘치는 이 장일봉은 부임 첫날부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령받은 곳은 이중인격자인 왕재민 회장의 천국입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요, 정부의 최대 협력자인 왕 회장이지만 사실은 당대 최고의 암흑가 보스였죠. 장일봉은 이렇게 왕재민 회장의 천지가 돼버린 곳에서 외롭게 싸움을 벌여나가는데요. 그런 그로부터 왕 회장은 아기를 가진 아내 소소, 비밀 부하 직원, 완군 등 장일봉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거죠. 자, 이제 장일봉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유덕화가 자신의 영화사에서 마지막으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신조협력 시리즈로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여대위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덕화의 상대역은 진소화가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바로 이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천여지의 주제곡 유덕화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왕칭쉬, 사랑을 잊게 하는 물입니다. 덕성여고 1학년의 현숙이 양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청곡은 아니었지만 꽝 대신 닭이라고 중국 영화 음악 중에서 골라드렸습니다. 영화 천여지 중에서 유덕화가 부른 왕징수의 망정수, 사랑을 잊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비명에 떠난 친구 진영이의 넋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이 아직도 믿겨지진 않지만 현실임을 압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그를 다시 볼 수는 없겠지요. 진영이는 평소에 영화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가장 감명 깊게 봤다는 영화 사랑과 영혼을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어딘가 있을 진영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서울 서초구 김은경 씨가 신청하신 사랑과 영혼 고스트의 엔드 크레딧 띄워드립니다.

쉬는 것이 특기라고 하신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인정우 씨 잘 들으셨어요?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쌍망송스 마리질랭의 노래였습니다. 사실 숨 잘 쉬는 거 특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공기가 탁한 그런 세상에서는요.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를 보내드릴 분은 경남 마산 하포구의 문혜정 씨입니다. 마산에는 저희 방송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용케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계시나 봐요. 아주 반갑네요. 문혜정 씨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려야죠. 일본 NHK TV 다큐멘터리 실크 로드 중에서 카라반사리 대상의 행렬에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페이지스의 노래로 들으면서요. 10월은 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And I want